어린 밤에 우리 무슨 꿈을 꿨는지 어린 밤에 우리 아름다웠을까 It's no more mystery 난 또 내일을 견뎌내야 해 그날의 별이 뜰 때 어린 밤에 우리